이제 눈물 그쳐 나를 봐요.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.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.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.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. 모두 이해할게요. 그댈 아끼는 마음 그분들도 같을 것.